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고민했어 꽤 오랜 시간. 하루는 오르막 또 하루는 내리막. 어떨 때는 사랑 어떨 땐 책임감. 그래 그것들이 내가 항상 느끼는 거야. 그게 날 자꾸만 어디론가 떠미는 거야. 아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빴지. 미안해 정말로 너의 짐은 아깝지. 데려다 준 게 도대체 언제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 전엔 어딜 걷든지 널 향한 길 같았지만 지금은 아냐. 이 얘길 듣고 있는 너의 그 기분을 알아. I know 요즘에 네가 친구를 만나서 내 얘기를 하며 흘리는 눈물을 말야. Girl 아마도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왔나 봐. It's time to say goodbye. So, 스스로 처량한 상황 만들지 말자. 이제는 떠난 마음 훨훨 날려버리자. Just like butterfly. 아깝지 않아 너에게 드린 돈들이. 가진 거라고 찰난 것 없는 몸뚱이. 밖에가 없어도 이 못난 몹쓸로 믿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이제 멈춰줘 네 사랑. 너 품 같아서 내겐 과분해. 누구에게 물어도 다 똑같은 답을 해. 나 같은 거 만나주는 네가 정말 바보래. 너 잡고 싶어도 다 들라보고 참으래. 그러니 제발 뒤돌아보지 말고 가줘. 날 내려놓는 게 네가 할 일 맞아. 가서 웃는 얼굴로 예쁘게 살아줘. 시간이 됐어 girl. It's time to say goodbye.